다시 뭔가 달라질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도 이 하루가 끝나잖아 저 아침과 분침이 겹칠 때 세상은 아주 차가운 숨을 참아 Zero o'clock Yeah, 다친